들어가자 잠깐. 예민한 날이 선 시계 소리 나는 방 궁금증에 비해 다소 재방진 물음은 정적을게 대화 속엔 불만스러운 느낌들이 가득 차 넘쳐나 더 이상은 안 돼 한숨에 묻혀버린 주변의 고요해 숨 막힐 듯 해도 입 다물고 있는 게 차라리 속편해 딱딱해진 관계 해소되지 않은 싸움 끝내 열린 어밤은 원점이 돼 고개 돌린 채 담에게 똑같은 곳을 또 헤매고 있어 모든 게 다 낯설게만 느껴져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까 글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또 눈물이 흘러 눈물을 눈물이 흘러 예전에 너와 나 그리운 걸까 글쎄 잘 몰라 of the night you push my thoughts asleep I sleep away yeah 이제 왔어 I miss all the times 불필요해 there are plenty more times we'll miss anyway it's painful to face you 듣고 싶어 하는 답변 알면서도 괜히 삐뚤어지는 감정 다시 또 빚고 있는 흉터와 죄책감 떠오르는 변변의 쾌재감 똑같은 것으로 헤매고 있어 모든 게다 낯설게만 느껴져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까 글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또 눈물이 흘러 눈물을 눈물이 흘러 예전에 너와 나 그리운 걸까 글쎄 잘 몰라 글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서로 어긋나 있는 길 건너편 멍하게 서 있는 너에게 물어 다시 되돌아갈 순 없는 걸까 글쎄 잘 몰라 나